홀로 걷는 이 마음 그 사람은 모를 거야 모르실 거야 피에 젖어 슬픔에 젖어 눈물에 젖어 하염없이 걷고 있네 밤비 내리는 영동교 잊어야지 하면서도 못 잊는 것은 미련 미련 미련 때문인가 봐 영동교를 헤매도는 이 마음 그 사람은 모를 거야 모르실 거야 피에 젖어 슬픔에 젖어 아픔에 젖어 하염없이 한해 이래 밤비 내리는 영동교 생각 말자 하면서도 생각하는 건 미련.